코리아 포커스 혁명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21세기 코리아 연구소 조덕원 소장님과 코리아 연대 이상훈 공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가 가보 농민 전쟁 120주년입니다. 얼마 전 2월 15일 음력으로 1월 10일이 가보 농민 전쟁 발발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보 농민 전쟁을 다뤘으면 합니다. 다루는데 1871년 프랑스 파리 고민과 1894년 가보 농민 전쟁을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코리아 포커스 혁명이 그동안 좀 뜸했는데 앞으로는 좀 자주 하겠습니다. 1871년 파리 고민과 1894년 가보 농민 전쟁을 비교하는 이유는 가보 농민 전쟁을 이해하는 데서 파리 고민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그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가보 농민 전쟁의 본질적 특징을 더 잘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참고해야 할 역사적 교훈도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네.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코리아 포커스 팟캐스트 혁명은 사회학적 방법론 중에서 특히 비교 분석의 방법론과 역사적 고찰의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사실 분석이 되는 거죠. 역사적인 사례들을 상호 비교하는 한편 역사적 사실과 오늘의 현실을 또한 비교하는 이중으로 그렇게 비교 분석과 역사적 고찰의 이중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제가 파리 고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 대표님이 가보 농민 전쟁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본격적으로 소장님의 비교 분석을 듣겠습니다. 네. 파리 고뮌은 인류 역사상 첫 노동계급의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72일 동안 존재했던 정권입니다. 1870년에서 1871년 프랑스와 프러시아, 독일어로는 프로이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프랑스가 지면서 프랑스 내부의 위기가 심화됐는데요. 1872년 2월에 당시 부르주아 세력을 대표했던 띠에르가 이끄는 반동적인 정부가 구성됩니다. 띠에르 정부는 프러시아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알사스와 로렌 지방을 할양할 것을 승낙했고 프랑스 국민 방위군을 무장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파리의 민중들이 3월 18일 혁명을 일으켰고 파리 고민을 건설했습니다. 3월 18일 새벽 3시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반동 정부 군대가 국민 방위군의 포진지에 들어가서 국민 방위군 무장을 강제로 해제시키려고 하다가 거기에 있던 여성에게 들킵니다. 그러면서 파리에서 경종이 오래 울렸고 파리 민중들이 거리로 나오는데요. 여성과 어린이들도 반동 정부 군대를 에워싸고 야유했고요. 정부군의 병사들도 총을 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민중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띠에르는 파리에서 도망치고 국민방위군이 파리시청을 점령합니다. 3월 19일 아침에 국민방위군 중앙위원회가 파리의 정관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국민방위군은 선언을 발표해 선거를 통해 노동자들로 꼬민을 성립하고 꼬민위원을 선출한 후에는 정권을 꼬민에 넘긴다고 선포했습니다. 3월 26일 파리 꼬민의 선거가 진행이 됐고 86명의 꼬민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대부분이 노동자들, 노동운동 활동가들이었고요. 3월 28일 꼬민위원들이 취임을 했는데 파리는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파리 꼬민은 정치 분야에서 부르주아 의회 통치기구를 없애고 군사에서는 낡은 부르주아 군대를 없앴습니다. 또 전민중적인 무장력인 국민방위군으로 이를 교체했고요. 또 낡은 경찰을 없앴고 자산계급의 법정을 폐쇄했으며 교회와 국가를 분리했습니다. 또 10개의 위원회, 집행위원회, 군사위원회, 식량위원회, 재정위원회, 사법위원회, 공안위원회, 농업공업교환위원회, 사회복무위원회, 대외연락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설립해서 정부의 각 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혁명적인 정책을 실시했는데 부르주아들의 공장 기업소들을 몰수해서 노동자들의 소유로 바꾸는 법을 채택했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철도 운수와 군수품 생산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꼬민의 위원들의 최고임금을 노동자 최고임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요. 1870년 10월부터 1871년 4월까지 집세를 백지화시켰다고 합니다. 10시간 노동제를 실시했고요. 빵 작업소에서 야간 노동을 폐지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실현했고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직업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또 나폴레옹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방동광장의 전승탑을 무너뜨리고 방동광장을 국제광장으로 바꿨습니다. 달력은 프랑스 혁명력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꼬민 기간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파리 꼬민 기간에 참여한 민중들이 야간 학습을 통해서 단결했다는 것과 민중들에 의해 질서가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5월 광주 때 민중들에 의해 자치적인 질서가 유지됐던 것처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꼬민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주체적으로 보면 우선 혁명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혁명적 당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후 올바른 노선과 전략 전술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과의 단결이 굳건하지 못했고요. 또 한편으로 반혁명 세력에 대해 혁명적 독재를 확고하게 실시하지 못했는데요. 이를테면 반동들의 근거지인 프랑스 은행을 몰수하지 않았고 적들을 철저하게 소탕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동, 반혁명 세력에게 여지를 준 것인데요. 당시 베르사유로 도망쳤던 반혁명 세력이 프러시아군과 연합해 5월 21일 파리 시내에 들어옵니다. 프랑스의 정부군을 외세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벨기에, 영국에서 지원을 했고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 꼬민의 전사들이 패배하고 말죠. 피해 일주일이라고 불리는 기간이었는데요. 5월 27일에는 베르사유의 반동군 5천여 명이 베그라쉐즈 묘지를 포위 공격했는데 당시 그곳을 지킨 꼬민의 전사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1871년 프랑스의 막세이, 리옹, 생테티엔, 툴루즈, 나르본, 그흐노블, 리모즈 등 지방도시에서도 꼬민이 결성됐지만 역시 단기간에 진압이 됩니다. 아, 예, 김 차장님이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깔끔하네요. 뭐 제가 더 특별하게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인데 아,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으니까 몇 마디 좀 드리면 아, 우선 그 3월 18일을 이제 꼬민의 날이라고 하죠. 예. 아마 오늘의 단상에서 아, 짚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파리 꼬민의 마지막 장렬하게 투쟁하다 전사하던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때 그 장소가 베라세즈 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예.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공동묘지인데 그 북동쪽에 그 벽이 있습니다. 예, 그 벽에 아주 간단하게 꼬민의 죽음 또는 이제 꼬민 전사들을 추모하여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예, 딱 그 1871년 그 5월에 그 전투 날짜가 적혀 있어요. 예. 금문자로 대리석에. 이제 벽은 그대로 총탄 자국까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간결하게 대리석에 금문자로 적어놓은 이 글자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제가 참 자주 가봤는데 그때마다 꼭 누군가가 추모하는 꽃다발을 놓고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화단도 잘 정돈돼 있고 예. 오래된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장 바티스트 클레르망 그 체리의 계절이죠. 그 작가의 시가 나중에 노래로 해서 많은 사람이 부르고 애창하고 지금도 체리의 계절 하면 가슴이 뭉클하죠. 체리의 계절이라는 르땅드 시리즈라고 하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예. 이 베헤라세즈를 누군가와 같이 가면 제가 꼭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광주항쟁이 바로 광주 꼬민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에게 광주항쟁에 대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합니다. 예. 예, 거의 비슷하죠. 예. 5.18, 3.18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봄에 있었던 예, 무장항쟁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엮어서 이 파리꼬민의 교훈인 아까 우리 김 차장님이 얘기 잘 했습니다만은 파리의 노동계급과 그 주변 농촌의 농민들이 손을 잡지 못한 예. 연대하지 못했던 그 교훈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신흥사대부 세력과 동학 농민들이 예, 함께 단결해서 외세와 맞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예. 예. 그 꽃뮤의 정책에서 이제 10시간 노동제, 야간 노동 금지, 여성 참정권, 10시간 노동제, 물론 후에 8시간 노동, 지금은 프랑스가 7시간 노동제입니다만 그것도 주 5일. 어쨌든 그 당시로는 매우 혁명적이고 혁신적이죠. 예. 예. 그리고 야간 작업 금지라든지 또 여성 참정권 보장이라든지 노동자와 농민의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1848년 2월 혁명 통해서 실현이 됐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제 무상치료. 예. 무상교육과 무상치료가 바로 꼬민의 기본 정책이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권이 얼마나 중시하는 정책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권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 해야 그 지지 계급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반대 계급과의 투쟁에서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은 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이 없었기 때문에 단결하지 못했고 정확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피해 교훈도 있죠. 예. 예. 남코리아에도 온 적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 부대표 홀랑베이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이 1919년 3월 18일 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생일 앞에 꼭 파리꼬민 48주년 기념일이라고 밝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나이로 96세인데요. 지금도 정정하게 활동을 하시고 늘 파리꼬민 정신을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더 정정하신지도 모르겠네요. 예. 네. 홀랑베이 선생을 만날 때마다 강인하 부장님이 떠오릅니다. 아,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강인하 부장님을 연상시키는 사람은 홀랑베이가 유일합니다. 예. 예. 아, 정말 강건하고 실천적이며 유머 감각도 있고 인간미가 넘치는 분입니다. 예. 네. 예, 그럼 갑오농민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갑오농민 전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800년대 말에 있었던 조선 시대의 사회 혼란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전제로 갑오농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10년 전에 있었던 갑신정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괴합파가 괴화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인데요. 비록 3.1천하로 결국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군대를 진압 요청을 해서 대부분 지도자들이 잡혀서 처형당하거나 일본으로 망명을 하면서 끝났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혁명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고요. 본질상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조선 말기 사회에서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매관매직 등 탐관오리의 횡포가 계속 이어지고 관료들의 기강이 문란해질 때도 문란해지면서 민심이 많이 동요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봉건 신분 제도가 파탄나면서 잔반 계층이라든지 서얼, 상민, 노비 등 사회 불만 계층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정치 기강의 문란과 사회적 불안이 화적이 횡행하고 잦은 밀란이 일어나게 됐죠. 이런 가운데서 동요하는 민심을 묶어주는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1860년 경주에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가 천주교인 서학에 대응해서 창시하게 됐는데요. 이 동학의 교리가 개벽과 평등이라는 반봉건 사상, 그리고 척양척외라는 반외세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사상은 순식간에 사회 불만 세력인 농민들에게 마음을 사로잡고 퍼져나갔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 동학 사상은 위정자로부터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교주 최재우는 처형이 되고 결국은 이대의 교주인 최시영의 노력으로 봉건적 압제와 착취, 그리고 제국주의적 정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시달리는 농민 대중들 속으로 광범위하게 침투해서 그들을 의식화,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각기 이른 밀란들이 지방군산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농민 대중의 저항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이 동학이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배경으로 동학 농민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의 발단은 양력으로 1894년 2월 15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에 반대해서 전라도 고부 농민들의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동학 농민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당시 이제 고부 농민들의 사당 훈장을 하고 있던 전봉준을 내세워서 광범위한 농민들을 묶어 세우고 산발적으로 계속 진행되던 농민들의 폭동적인 진출을 대부대로 편성해서 큰 규모의 농민 전쟁으로 확대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 농민군의 총대장을 전봉준이 그리고 김계남과 손아중을 총관령으로 해서 대부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농민군들이 양력으로 5월 11일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에게 크게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정읍, 고창, 영광, 함평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해서 관과를 파괴하고 옥에 갇혀있던 농민들을 석방했으며 악질 관리들을 처단하고 무기를 몰수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전라도일 때 많은 지역을 해방시키고 진격 방향을 한양으로 향하면서 마침내 양력으로 6월 1일 진주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자 당시 봉건 통치배들은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갑신정변 때처럼 청나라의 출병을 요구하게 되고요. 또 그때 갑신정변 때 청과 맺은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도 동시에 조선에 출병을 하게 됩니다. 농민군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양으로 쳐들어가는 목표를 유보를 하고 외국군 철군을 당면 과제로 변경하면서 정부와 패전개혁안 12조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양력으로 6월 11일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농민군들은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주 화약을 성립하게 된 이후에 정부는 그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를 했지만 오히려 일본군은 궁정에 침입해서 청에 기대고 있던 명성학원을 시해하고 친일 내각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고 그 이후에 일본군은 관군과 합세해서 눈에 가신 삼남 지역의 농민군 소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동학 농민군은 삼례 집회를 소집해서 반외세 반침략 기치를 높이 들고 2차 봉기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남북적 합해서 10만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조직되고 신무기로 무장된 일본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요. 1894년 12월 4일 공주 우금지 전투에서 괴멸적인 손상을 입고 대패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듬해 4월 전봉준은 당시 김덕명, 성두환, 최영남, 손아중 등 동지들과 함께 교수형을 받고 최후를 마쳤고요. 근데 이런 고부 밀란으로 발단이 된 1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 농민 전쟁은 실패를 했고 하지만 여기에 참가했던 농민들은 뒤에 항일 의병 항쟁의 중핵 세력이 되었고요. 그 맥락은 일제시대 3.1 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역시 그 이 대표님의 그 발제도 아주 훌륭합니다. 잘 들었고요. 간단히 그 몇 말씀 드리면 갑오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서죠. 예. 네. 예, 저번가 왜 학정이라든지 이건 직접적인 발단이 됐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호남 농민들, 곡창지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대표적으로 수탈을 많이 당했죠. 예. 그런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으로 한번 정치가 흔들렸죠. 예. 예, 조선 말기에 왕정이 크게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천도교 서학이 들어오는 데 대한 불안감, 청나라와 일본, 일본과 청과 일본, 일본과 청이 조선을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정세, 예,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아, 그런데 사회역사적으로 볼 때 갑오농민전쟁은 봉건시대에서 근대 부르주아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봉건체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그런 계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마치 고대 노예제 사회를 붕괴시키는데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한 노예들의 봉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와 비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갑오농민전쟁, 갑오개혁과의 관계는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초반부의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후반부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도 뒤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호남의 뿌리 깊은 저항의식의 근본적인 그 역사적 배경 중에 하나로 백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제민족인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유민들은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신라와 함께 당나라의 침략에 또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곡창지대 아마 호남만 잘 농사를 지어도 전 조선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그런 만큼 더욱 집중적인 착취의 대상이 됐고 그 착취가 큰 만큼 저항정신도 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리고 이 조선 말기에 크게 분출됐던 이 갑오농민전쟁의 저항의 흐름이 3.1운동과 항일무장투쟁과 그리고 1848년 4.3항쟁에 이은 그해 여순봉기에 계승돼서 이후 지리산 빨치산들의 무장투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이 천주교에 반대하는 천도교, 서학에 반대하는 동학, 이 동학의 사상의 역사적 배경에는 조선시대에 면면이 내려온 기중심, 물질 중심의 유물론이 있다는 것을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만 보면 기대승의 기이론론으로부터 해서 정약용, 최한기를 통해서 계승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인내천 사상은 사실 그 훈민정음의 모체가 되는 고조선의 가림토 문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두로 설명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그 점이 하늘이고 이가 사람이고 으가 땅이죠. 예. 그래서 천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등등 다양한 모음 소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즉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인, 사람과 천지, 세계죠. 주변 세계를 네. 구별해서 보면서도 통일적으로 보는 다시 말해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죠. 예. 상호 의존하면서도 상호 대립하는 그래서 사람은 천지 주변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천지 주변 세계의 중심은 사람이 되는 이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철학이 인내천으로 해서 동학사상 천도교의 계승이 되죠. 네.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철학이면서도 종교인 동학 천도교가 사람을 중시하는 철학이라는 거. 인내천 즉 사람이 자고 하늘이다. 하늘이 자고 땅이니까 사람이 자고 하늘과 땅 자연 세계다. 이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예. 그러므로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동학사상은. 네. 그러니 이제 농민들, 대표적인 백성들이고 민중들인 당시 농민들이 그 사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역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사상적 배경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네. 동학을 통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전국적인 의사소통과 일치된 단결된 활동이 투쟁이 가능했고요. 그 창시자인 최재우 스스로 본인의 아들을 양반의 아들을 종의 딸 종과 결혼시키는 그런 파격도 모범도 바로 이 인내천 동학사상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특히 농민들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았던 사상이고요. 네. 그런 사상이기에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조직된 조국강복회라는 민족해방통일전선의 한 축을 이룬 것도 바로 천도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갑오농민전쟁 120주년인데 그동안 남측에서 천도교의 교령들이 뭐 가령 최덕신이라든지 오익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으로 들어가서 또 중요한 요직을 맡고 통일운동에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 이제 북에 천도교 청우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당수도 최덕신의 부인 유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측에서 천도교인들이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천도교인들이 감염농민전쟁 이래 120년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에 나섰다는 거. 그 배경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산 78번지 견중봉 계세. 이 고개를 사람들은 우금치 고개라고 부른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에는 소를 끌고 이 험한 고개를 넘다 보면 꼭 도적들이 나타나 이를 빼앗아 갔으므로 해가 저문 후에는 소를 끌고 이 고개를 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우금치라는 지명은 이러한 유래에서 비롯되었다. 우금치 고개에서 공주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는 탑이 하나 우뚝 서 있다. 동학혁명군 위령탑이다. 1894년 11월 9일 흰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농민군들이 인근 산봉우리에 깃발을 병품처럼 꽂아놓고 우금치 고개의 산허리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이 쏘아대던 기관총과 소총에 의해 농민군들은 낙엽처럼 쓰러져갔다. 고개를 오르고 밀리는 것을 4, 50차례 거듭한 후 농민군은 후퇴하였고 이것이 19세기 말 동학혁명의 최후였다.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탐과 놀이의 횡포가 극에 달하였던 1894년 1월의 어느 날 전봉준을 필두로 한 고부 농민들이 관하로 들이닥치며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파죽지세로 확대되어 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던 동학군은 청나라와 일본의 위협으로 인해 나라의 안전이 위태롭자 폐정개혁 12개조를 요구하고 일단 철수하였다. 약 반년의 시간이 흐른 후인 1894년 6월 일본군은 조선의 내정 개혁안을 내세워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세웠다. 이에 1차 봉기에서 스스로 물러나던 동학군은 혁명의 모토를 항일투쟁으로 전환하고 재봉기의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공주 인근 지역 동학군은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서울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인리의 동학교 접주 김필수는 외국의 내침으로 종사가 위급하니 병대를 일으켜 토벌하고 환난을 평정하고자 한다며 군량 마필, 총등을 거두어 가기도 하였다. 공주의 장준화는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세력을 키웠고 8월 1일 공주 대접주 임기준의 농민군 1만여 명은 공주 감영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공주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동학군에 의해 장악된 상황이었다. 같은 해 9월 10일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군 지도부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재봉기를 선언하고 논산에 집결하였다. 그들은 공주를 장악하고자 세 방향으로 나뉘어 논산을 출발하였다. 왜 공주였을까? 공주는 예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공주 위쪽으로 금강이 가로지르는 데다 주변의 산세로 인해 천연의 요새를 이루기 때문이다. 동학군 또한 이러한 중부지역 석권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공주를 발판 삼아 서울로 북상키로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동학군이 공주를 공격할 즈음 충청 감영에는 이미 관군과 일본군 약 5천 명이 배치되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일본은 8월 중순 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농민군을 모두 살포하는 훈령을 내렸으며 서울에서 세 길로 나눠 압박하며 농민군을 남쪽 바다로 몰아 몰살하겠다는 청야 작전이라는 구체적 전술을 마련하고 있었다. 관군에 맞선 동학군은 이인역과 효포 방향으로 나눠 공주를 공격해 들어갔다. 10월 23일 이인역 인근의 산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저녁까지 이어진 전투는 날이 저물자 각각 후퇴하여 무승부로 끝났고 그 다음 날 효포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효포 뒷곡의 산마루를 중심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전투는 관군이 물러서며 일단락되었다. 10월 25일 동학군은 전봉준의 지휘하에 효포에서 감영으로 넘어오는 고개인 웅추를 공격하였으나 근대적 군사훈련과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파상 공격을 받고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끝에 후퇴하였다. 그러나 동학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 후인 11월 8일 전열을 재정비한 후 최후의 결전을 감행하였다. 이인과 판치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관군의 공격을 개시하였고 접전 끝에 승기를 잡은 동학군은 인근 산에서 일제히 횃불을 들어올려 온 산이 마치 화성과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1월 9일 관군과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동학군은 우금치에서 150m가량 떨어진 산허리까지 수십 차례 밀고 당기는 싸움 끝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고 말았다. 퇴각하는 농민군에 대한 관군과 일본군의 소탕은 학살 그 자체였다. 남은 도둑 천여 명이 여지없이 무너졌는데 새벽 하늘에 별이 없어지는 것과 같았고 가을 바람에 낙엽과 같았다는 기록이 그날의 참상을 말해준다. 지금도 공주에 가면 동학군 18명이 죽었다는 송장패미, 길을 닦다가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하고개 등 처절했던 공주 전투에 얽힌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동학혁명이 재현되길 바라는 환양파의 이야기처럼 혁명은 비록 우금치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였지만 새 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예, 그렇다면 파리 꼬민과 가보 농민 전쟁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또 실패의 교훈은 무엇인지요? 그 아까 김 차장님께서 파리 꼬민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짚으셨는데요. 제가 아까 발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길어져서 뒤로 뺐는데 지금 가부농민 전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1894년 가부농민 전쟁은 그 주객관적인 요인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조선 근대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선생님께서도 잠깐 짚으셨는데요. 중세 조선 사회에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런 아까 갑신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진행되었던 각종 그 반봉건 농민 항쟁들, 가부농민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농민들의 밀란들의 총결산이고 또 이 가부농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로 이어지는 민중항쟁의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해 시기 때 의병활동 그리고 일제시대 때 3.1운동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현대사까지 면면이 이어져온 그 항쟁 역사의 출발점으로 가부농민 전쟁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외세 반침략 투쟁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농민 전쟁이 패배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짚자면 첫 번째로는 이 농민군을 이끌었던 지도부의 사상적 미숙성과 안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월 11일 전주 화약과 그리고 이 일을 믿고 농민 군대가 이제 철군을 하게 되잖아요. 당시 이제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진출을 했을 때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은 당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던 국제적인 정세에 매우 둔감했던 그런 순진한 판단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농민군 자체가 전략 전술적으로 미숙하고 또 그 무기의 열세, 특히 이제 마지막 그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는 농민군이 10만이었고 일본군이 200명 그리고 관군이 2,500명이었는데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라든지 장거리 소총으로 무장된 이런 일본군과 관군에 밀려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짚자면 당시 통합 지도부들이 2차 봉기 과정에서 이런 농민들의 혁명적인 진출을 보고 겁을 먹고 막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당시 이제 또 괴화파들이 농민군을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진압에 함께 힘을 보탰던 이런 당시 부르주아 개혁파들의 사상적 한계가 결국은 이 농민전쟁을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짚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역시 그 오늘은 비교하더라도 1894년 가부농민전쟁 120주년이 되는 해에 코리아 포커스 팟캐스트 혁명에서 오늘의 여러 문제들의 답을 찾기 위한 그런 주제로 진행하는 만큼 가부농민전쟁이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세하고 아주 적중한 설명들이 인상적이고요. 덕분에 제가 좀 수월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기본 주제가 1871년 파리꿈인가 1894년 가부농민전쟁의 비교를 통한 역사적 교훈의 도출이기 때문에 먼저 파리꼬민을 짚으면 파리꼬민의 성과는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라는 데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라는 부분을 이해한다면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런 사회학적 용어, 역사적이고 진보적인 그 개념에 익숙하리라 봅니다만은 그래도 좀 설명을 좀 하면 인류 역사적으로는 크게 봐서 세 개가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은 꽃민 소비에트 인민 정권 이렇게 됩니다. 1871년 파리 꽃민이 전자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회주의 시월혁명의 소비에트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민정권이 있지요. 예.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 인민정권을 넓게 해석하면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합친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꽃뮤는 그 구성 주체로서 파리라는 도시의 노동계급이죠. 농민이 가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에서는 빈농이 가세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빈농, 그리고 노동자 빈농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병사죠. 병사 이렇게 세 계급 계층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인민정권은 이보다 폭이 넓고요. 항일민족해방전쟁과 투쟁을 통해서 세워진 조선의 인민정권, 특히 북의 인민정권은 노동자, 빈농, 병사보다도 훨씬 폭이 넓죠. 그래서 애국적인 지주들이라든지 민족적인 자본가들까지도 포괄이 됩니다. 네. 이제 정권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래포커스 혁명은 사회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진행하는 팟캐스트인 만큼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정권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의 체계는 다들 아실 텐데 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이제 부르주아적인 차원의 체제고요. 예. 이 삼권분립에서조차도 입법부가 중요합니다. 권력은 거기로부터 나오죠. 국민, 인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로 국회, 의회를 세우고 그 의회의 지도를 받는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의 활동을 한쪽에서 사법부가 견제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뭐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또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 독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독재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독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렇게 두 가지를 대립시켜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재의 반대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일 뿐인 거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곧 부르주아 독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곧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레닌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직전에 국가혁명이라는 저서에서 이 내용을 아주 명철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부르주아 의회에서 사실상 노동자 농민들의 대표는 거의 없고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부르주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뿐이죠. 사실 1871년부터 백몇십 년이 지난 남코리아의 현실만 보더라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과연 노동자 또 농민의 이와 요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통합진보당을 비롯해서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이 좀 있죠. 정의당은 진보와 개혁 사이에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의당까지 다 합쳐도 한 10명 남짓 이렇게 됩니다. 네. 물론 민주당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들을 간혹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뿌띠부르주아 정당이죠. 그래서 노동자와 기층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0명 중에 10명 남짓 아무리 많이 봐도 10%를 넘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조건에서 과연 남코리아 민주주의를 정말 민중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전체 99%를 차지한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은 1%를 차지하는 수구 세력. 그 속에는 이제 매판 자본과 반동적인 지주 관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4대 매국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코리아 자체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외세에 예속된 식민지적 성격이 본질적 규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1%가 교활하게도 지역감정을 부풀려서 한 30% 정도 묻지마 투표로 지지를 받고 또 그 외에 돈, 금권, 언론, 언권, 무엇보다도 정부가 개입하는 관권, 가령 지난 대선만 해도 4,500만 건의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압도적인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45%, 지난 대선에서는 50%를 넘겼죠. 이것이 수구 세력이고 범부르주아 세력인 뿌띠부르주아 세력까지 합치게 된다면 뭐 압도적인 다수죠. 네. 그런데 남코리아는 이 반외세적인 측면과 반파쇼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개혁세력이 민주개혁세력이고 통일지향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파쇼세력과 6.15 공동선언 14선에 반대하는 반통일세력과의 싸움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통일전선 사상이죠.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남코리아는 300명의 압도적 다수가 범부르주아 세력의 이하 요구를 대변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곧 부르주아 독재 체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파리코민을 비롯해서 소비에트 인민정권은 바로 본질적으로 프로레타 독재,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죠. 그 인류 역사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체제의 형태가 바로 꼬민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정말로 귀중한 경험이고요. 이 경험을 리허설로 해서, 물론 레닌은 1905년 러시아 혁명의 실패를 리허설이라고도 했습니다만은, 이 꼬민이야말로 소비에트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꼬민이 없이 소비에트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예. 그 도시 노동계급과 그 주변 농촌의 농민이 손을 잡았어야 한다. 막스는 합창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소비에트에서 노동계급과 함께 빈농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리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압도적 다수는 농민이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압도적인 다수가 농민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과 함께 이 빈농이 함께 손을 잡는 것이 그 반대 세력과의 투쟁에서, 특히 무장투쟁에서 양양 대비상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 예. 이런 측면에서의 막스와 특히 레닌의 파리코민에 대한 높은 평가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일부 뿌띠부르주아적인 사회학자들이 파리코민의 역사적 의의를 폄하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뿌띠적인, 뿌띠부르주아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파리코민의 그 피해 교훈에 의해서 프랑스 사회당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사회당에서 분리되면서 프랑스 공산당이 창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리코민의 귀중한 경험과 무장투쟁의 성과를 계승해서 당이라고 하는 조직적 결실을 맺은 것이죠. 예. 아까 김 차장님도 설명을 잘했습니다만은, 파리코민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 중에 하나는 당의 중요성이죠. 역사의 기관차는 혁명이고 혁명의 기관차는 당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당이 있을 때만이 노동계를 비롯한 민중들을 힘있게 올바로 영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와의 싸움에서 현명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은, 아까 김 차장님이 그 대목은 지적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지도구심, 지도자,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최고 리더가 당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당대 민중들의 이어 요구를 대변하면서 사상을 창시하고, 그 사상에서 이론이 나오고 전략 전술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최고 리더가 당을 창당하는 것이고, 그 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과 농민 그리고 병사들이 단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만이 올바른 노선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뛰어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1980년대 10대 걸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예. 아마 그 음식 영화 중에 최고 백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바베트의 만찬의 그 바베트, 그 요리사가 바로 파리 꼬면 시기에 파리에 있던 요리사죠. 탈출해서 덴마크의 한 그 마을에 피신했다가 자신을 보살펴 준 자매죠. 종교에 귀한 수녀 같은 자매들인데, 그 자매들이 가장 고심하는 그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어느 날 본인이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돈을 가령 1억 정도 이렇게 받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귀한 재료들을 구입해서 만찬을 준비하죠. 이런 영화입니다. 바로 그 파리 꾸민 당시 파리의 여성, 여성 노동자, 파리 꾸민의 전사, 꼬뮤나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심성과 정서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예. Den beste her montulade jeg noensinne har smaket. Dette utvivelaktig ekte sjølvpannsoppe. Général faire quand t'es à Tante. Eh bien. T'es mauvais en schlach limonaire? Værsgo. Tak. Det her er jo Blinis Demidov. Det her er bestemt Vøvklik år 1860. Ja, ja. Jeg tror bestemt, vi får sne hele dagen i morgen. Jeg glemmer aldrig mit første møde med præsten og den prædiken, han holdt. Jeg var en døende, en slagsbror. Jeg har bestræbt mig på at blive en god kristen. Kan I huske, hvad han lærte os? Gør en lille, elske hver andre. Ja. Gør en lille, elske hver andre. Og 그리고 체리의 계절이라는 시, 노래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체리의 계절에 그 노래가 흐르고 있네요. 네. 한번 들어보죠. 예. Cerise et guerre signale et merle moqueur seront tous en fête. Les belles auront la folie en tête, et les amoureux du soleil au cœur. Quand nous chanterons, le temps des cerises sifflera bien mieux. Le merle moqueur. Mais il est bien court le temps des cerises où l'on s'en va de cueillir en rêvant des pendants d'oreilles. Cerises d'amour aux robes pareilles tombant sous la feuille en gouttes de sang. Mais il est bien court le temps des cerises pendant de corail qu'on cueille en rêvant. Vous en serez au temps des cerises, si vous avez peur des chagrins d'amour, évitez les belles. Moi qui ne crains pas les peines cruelles, je ne vivrai point sans souffrir un jour. Vous en serez au temps des cerises, vous aurez aussi des peines d'amour. J'aimerai toujours le temps des cerises, c'est de ce temps-là que je garde au cœur une plaie ouverte. Et dame fortune en m'étant offerte ne pourra jamais fermer ma douleur. J'aimerai toujours le temps des cerises et le souvenir que je garde au 그 파리 고민을 마무리하기 전에 실패의 교훈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동계급에 당이 없다 보니까 단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현명한 전략전술을 구사하지 못해서 파리 고민 세력이 우세했을 때 파리 고민을 파괴하려는 세력 그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섬멸하지 못한 그 한계가 있었죠. 준엄한 계급투쟁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가 바로 페라세즈의 비극이죠. 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혁명적 비극입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볼 때는 결코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 교훈 속에서 반드시 더 큰 승리,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법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에서는 5월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1871년의 5월, 1936년 인민전선의 5월, 그리고 1868년 68혁명의 5월, 예. 그리고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5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파리 고민의 뭐 가령 10시간 노동제라든지 이러한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들을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그 어느 정도 구현해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른바 복지국가적인 모델이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파리 고민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의 최초의 역사적 경험인 만큼 뿌띠부르자적인 사민주의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에 그 역사적 정통성, 역사적 뿌리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1968년 68혁명 또한 본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적인 혁명이라기보다는 뿌띠부르자적인 혁명이기 때문에 역시 뭐 연관은 있어대 본질적 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1936년 인민전선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사회당을 중심으로 공산당과 급진적인 자유주의 세력이 결합해서 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인민전선을 형성해 선거에 승리하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달리 뭐 스페인은 물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 파시즘 정권을 막은 역사적으로 빛나는 순간이 있었죠. 사회당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총리는 레온 블룸이라고 당시 사회당 당수가 했죠. 예.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이 인민전선의 경험에 기초해서 히틀러 점령 치하에 프랑스에서 강력한 레지스탕스 운동, 무장투쟁이 전개됐는데요. 무장투쟁과 지하투쟁이 전개됐는데요. 그 무장투쟁과 지하투쟁의 중심에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이 공산당을 비롯한 레지스탕스의 무장투쟁에는 바로 이 파리 고민의 무장투쟁과 본질적 연관이 있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 파리 고민의 역사적 경험이 그 성과가 바로 2차 대전 시기에 공산당을 비롯한 레지스탕스의 무장투쟁에 면면이 계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우리 역사로 돌아와서요. 갑오농민전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역시 중세 봉건체제, 조선 봉건체제를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근대로 가는 길을 열었던 것이죠. 1884년 갑신정변은 바로 우리 민족의 최초의 부르자 혁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은 다름 아닌 같은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 내에 함께 손잡을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외세를 등에 업고 상층 중심으로 진행시키려고 한 데 있거든요. 네.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외세의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네. 그런데 단순히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장을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네. 초반부에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기세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연초에 일어서면 백산, 앉으면 축산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도 통합진보당의 대표니까 갑오 농민전쟁 120주년을 맞는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초점은 무장투쟁입니다. 네. 네. 전쟁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동학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동학농민전쟁보다 갑오농민전쟁이 사회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갑오농민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장투쟁인데 그 기치가 반봉건 반외세죠. 예. 척양척외 이런 반외세의 내용이 또 중요하게 결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봉건만이 아니라 반외세 민족적 성격을 같이 띈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중세 말에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 무장투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봉건과 반외세가 결합된 무장투쟁은 드물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네. 이 무장투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1 인민봉기를 거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민족주의 군대의 역사적 배경이 되죠. 물론 이 민족주의 군대는 이 양세봉 군대만 남다가 나중에 그 산하 최윤구 부대만 남지요. 그리고 이 부대가 1930년대 후반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항일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에 합류하게 되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갑오농민전쟁으로 시작이 된 기층민중의 무장투쟁의 계승이 자연스럽게 193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죠. 예. 네. 그 실패의 교훈과 관련해서는 갑신정변 세력이 10년 뒤에 이 갑오농민전쟁을 일으키는 이 농민세력과 손잡지 못한, 나아가 갑오농민전쟁 과정에 이 농민들을 진압하는 데 가세한 그 측면은 정말 뼈아픕니다. 네. 이 개화파라고 하는 부르주아 개혁 세력이 어리석게도 부르주아 개혁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인 농민 세력을 무장으로 진압하고 말살하는 데 가세했다는 것은 그 사상적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조선의 부르주아 개혁 세력이 매우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것은 조선의 부르주아 세력의 정치적 지반만이 아니라 경제적 지반이 매우 취약했다는, 다시 말하면 초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는 이 외세의 침탈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부르주아 혁명 또는 개혁적인 조치에 의해서 체제가 바뀌었겠죠. 그런데 일제 식민지로 전환되면서 조선의 자연스러운 부르주아 혁명, 개혁의 과정이 왜곡되게 되고 그래서 경제체제 또한 농업에서 경공업, 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 아니라 일제의 중국 침략이라든지 동남아 침략이라든지 미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그 산업의 부문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공업과 경공업과 농업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기보다는 편파적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면적으로 기형화되고 그 연관에서 편파적으로 됨으로써 그 식민지적 기형성과 편파성이 고질화되고 조선의 산업발전, 경제발전에 난맥상을 이루게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이 그 조선의 근대화에 자기들이 기여했다.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오히려 근대화가 촉진되고 뭐 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일제가 식민지로 만들어서 발전시킨 덕분이다. 이것은 처칠이 대영제국의 시작은 로마의 영국 점령부터 시작됐다. 영국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대영제국이 시작됐다 라고 얘기하는 요설, 궤변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죠. 예. 그러니까 식민지가 오히려 전환해보기 계기가 된다. 이 제국주의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황당한 궤변을 통해서 민중들의 저항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제국주의적 논리를 당시 동요하는 뿌띠 부르주아 계층들의 일부 지식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계량주의적인 요설, 황설을 전파한다든지,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중식민지이면서도 반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예속성과 기형성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체질로 가지고 있는 남코리아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미국과 일본 덕분에 남코리아가 근대화를, 공업화를 이뤄냈다. 이것이 박정희의 가장 큰 공적이다. 박정희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은 없다라는 식의 거짓 이론들이 횡행해서 아예 그냥 굳어져 버리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다시 돌아가서요. 농민군이 10분의 1에 불과한 관군, 100분의 1에 불과한 일본군에 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조직적 규율이 취약했던 부분, 다시 말하면 역시 그 정규군들처럼 훈련받지 못한 측면이 있지요. 네. 실제로 전투를 하게 될 경우 옆에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기선을 제압당한다든지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 느꼈을 때 겁을 집어먹고 흩어지게 된다면 오합지졸이죠. 네. 그 아무리 많은 군대라고 하더라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최신의 무기들의 성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뭐 대포라든지 또 2000m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소총과 칼, 뭐 활은 말할 것도 없고 재래식 화승총의 대결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화력의 열세가 농민군의 안타까운 패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훈은 우리 민족의 군대를 세울 때 반드시 강한 조직성, 규율성과 함께 최신의 무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네. 실제로 북은 이렇게 합니다. 인민무력,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면서 그에 기초한 강한 규율과 함께 첨단 무장력을 갖추는, 그래서 이제 핵미사일도 개발한 거죠. 네. 그게 바로 북의 인민무력, 혁명무력이 강한 이유고요. 세계 패권 국가인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하고 또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 예, 가부농민 전쟁을 가부농민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요? 예, 그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근대 국가를 세우는데 농업 국가가 있는가? 농민이 영도 계급이 되고 그 농민의 당이 영도하는 그런 근대 국가가 있는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에 영도권을 다투는 두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하고 프로레타리아 계급, 즉 노동 계급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민 계급이 농민 전쟁을 일으켜서 중세를 끝장내고 근대를 열 수는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정권을 세우거나 또는 정권에 큰 타격은 줄 수 있어도,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중세 정권을 세우거나 기존 중세 정권에 타격은 가할 수 있어도 근대 정권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것은 농민 계급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한계이고 사상적 제한성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 말기의 최선은 개화파라고 불려지는 신흥 사대부,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외세 일본을 등에 업고 결국 일본의 배신에 의해서 무참히 끝장난 3.1천하의 갑신정변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언제든 배신할 수 있고 실제로 배신한 그런 외세를 등에 업고 정변,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농민과 손을 잡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내부에서의 계급적 차이를 뒤로하고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의 계기를 열었다면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1884년 갑신정변의 개화파와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농민들이 손을 잡았다면 능히 일본과 청과 일본이라고 하는 외세에 맞서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한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부르주아 개혁의 역사적 과제도 실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역사적 상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짧게 지적하면 이제 전봉준과 흥선대원군의 연계가 있었다. 실제로 전봉주는 흥선대원군의 식객이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연락이 오고 갔고요. 네. 김계남이라는 인물도 중요합니다. 가장 전투적이었고요. 예. 이 전봉준과 김계남이 남접을 양분해서 이끌고 있었고요. 그리고 북접을 이끌고 있던 세력의 중심이 최시영이었는데요. 역시 이 천도교적인 종교적 한계 때문에 가장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 김계남, 최시영이 결국은 단결해서 함께 싸웠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파리꼬민과 그 가보농민 전쟁을 이제 각각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충분히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전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짚으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민중들이 무장봉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예. 물론 정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자체 권력을 세웠다는 측면도 있죠. 네. 그리고 외세와 야합한 반동적인 집권 세력에 의해서 참패하고 무참히 학살당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 그 무장투쟁 저항의 정신과 경험이 계승돼서 이후 또 다른 무장투쟁 또는 진보 세력의 중요한 역사적 뿌리 하나가 됐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고요. 조선은 근대화 이전의 봉건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리꼬민의 주체는 노동계급이었고요. 예. 가보농민전쟁은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그 꼬민의 정책이든 가보농민전쟁이 초기에 승리해서 세웠던 집강소의 정책이든 구별될 수밖에 없겠죠. 파리꼬민에서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기본이고 패정계획안 12개 항의 내용은 농민들의 이하 요구를 대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파리꼬민에서는 띠에르 정부가 프로시아 군대를 끌고 와서 학살을 하게 되고요. 조선에서는 조선 정부가 일본군을 끌고 와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그 직전에 갑신정변의 실패와 갑오경장개혁의 실패가 겹쳐 있다는 부분이 또 다른 특징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조선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 갑오농민전쟁의 투쟁을 계승한 항일 무장투쟁이 전개되고 나아가 항일 혁명세력에 합사하게 되고 이후 인민정권이 수립하는 하나의 역사적 뿌리가 됩니다. 네. 예. 또 공통의 교훈인데요. 파리꼬민의 전사들이든 가보농민전쟁의 농민군이든 완전히 단결하지 못했고 그런 만큼 전략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파리꼬민에서는 이미 노동계급의 정권이었던 만큼 노동계급의 당의 필요성이 바로 제기되는 데 비해서 갑오농민전쟁에서는 노동계급의 당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871년, 1894년 19세기 말에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는 조선보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프랑스는 조선보다 한 시대가 앞섰지요. 프랑스는 근대였고 조선은 중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시대가 앞섰던 프랑스는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 신자유주의 국가, 뿌띠 부르주아 정당이 집권당인 국가에 불과하지만 조선은 물론 전체 코리아가 아니고 북코리아에 한정됩니다만은 근대 부르주아 체제를 뛰어넘어 바로 현대의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항일 민족해방투쟁의 주류가 항일 무장투쟁이고 그 무장투쟁, 민족해방투쟁의 중심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함으로써 그 당이 집권당이 됨으로써 민족해방이 이루어진 전제하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1956년에서 58년 사이에 진행된 사회주의 혁명이 순차적으로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19세기 말에 프랑스가 조선보다 사회 성격적으로 진보적이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지금 21세기 현재 포함해서 북코리아가 프랑스보다 선진적인 사회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사회체제의 선진성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데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진보적인 사회과학적 견해에 비춰서 볼 때는 분명 북코리아가 프랑스보다 선진적인 사회체제라는 데서는 그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전민소유와 협동소유라는 집단주의적 소유의 기초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 의료가 무료고 실업이 없고 세금이 없고 물가가 안정되고 구걸하는 사람이나 매춘하는 사람이 없는 지금 프랑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뿌띠 부르주아에 맞춰져 있고 네. 압도적인 다수의 노동자들이나 특히 이주민들은 그러한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간이 프랑스 방리우라고 해서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서 방화 사건을 비롯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그것은 영국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극우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히틀러식 파시즘은 아니더라도 국수주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정 먹히고 있는 현실이죠. 프랑스만 아니라 전체 유럽이 그렇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년에 특히 유럽은 재정위기가 심각한데요. 그 위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극우적인 국수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진보주의자들이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929년 대공황 이후에 파시즘이 유럽을 휩쓸었기 때문이죠. 예. 끝으로 파리 고민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당의 영도의 필요성과 함께 도시 노동계급과 주변 농촌의 농민들과의 연대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84년 갑신정변의 신흥 부르주아 세력과 1894년 가보농민전쟁의 농민들이 굳게 단결해서 외세와 맞서 싸웠다면 그리고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면 역사가 달라지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인되는 시대를 앞당겼을 것이라는 공통의 교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이미 말씀하셨는데 파리 꼬민 가보농민전쟁에서 우리가 오늘의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얻어야 할 역사적 교훈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방금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영도의 중요성, 단결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 민중, 나아가 민족이 단결하기 위해서는 영도의 구심이 있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굳게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코리아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진보 세력, 개혁 세력, 수구 세력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삼국지적인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진보 세력이 자체의 영도 구심, 즉 노동자 기층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이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자 기층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이룩하는 데서 정통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수구 세력의 파시적인 탄압에 의해서 오늘 강제 해산 직전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이른바 종북 세력 척결 소동과 또 국가정보원의 황당한 이른바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 그간 권력의 신여라고 비난받는 남코리아의 재판부가 아주 노골적으로 파시오 정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요구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하게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 내에 부티부르주아적인 분파주의, 패권주의의 후과에 의해서 2012년에 당이 4분 5열 됐죠. 그 후과가 바로 오늘의 통합진보당의 내후 외환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노동자 기층민 중에 진정한 의미의 정치 조직,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어느 누구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96년, 97년 노동법 개혁 반대 투쟁의 성과를 계승해서 1997년 국민승리 21이 만들어지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2013년 말에서 2014년 이어지고 있는 노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총파업, 항쟁의 성과를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로 그 참다운 정치 조직의 건설로 귀결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기관차가 혁명 또는 항쟁이라면 그 혁명 항쟁의 기관차가 바로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의 총파업과 전체 민중의 항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돼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이라고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그 투쟁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이루고 노동자 민중의 참다운 정권을 수립하는 그날까지 구람 없이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속 항쟁, 계속 혁명의 그 정신과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진보 세력 안에서의 단결과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과의 단결이 관건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함께 전개하고 있는 촛불 시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근혜가 하야 선언을 하게 될 경우 현재의 조건에서는 개혁 세력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수구 세력, 파쇼 세력과 맞서는 대연합, 진보 세력과 민주 세력이 함께하는 그런 단결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예. 정리하면 남코리아에서는 통일진보 세력의 참다운 정당, 노동자 기층민중의 정치 세력화의 상징으로서의 그 정치 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이 통일진보 세력과 민주개혁 세력이 크게 단결해서 수구 파쇼 세력을 무너뜨리고 당면에서는 민주개혁 정권, 통일지향 정권을 세운 뒤에 더 나아가 통일진보 정권이 설 수 있도록 계속 항쟁하고 혁명적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도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코리아적인 상황에서는 당이든 국가든 전쟁이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야 된다. 그래야 미, 남, 일 합동 군사연습 키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그런 북침 선제핵 타격 평양을 점령하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상륙작전 연습과 같은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막을 수 있고 그 전쟁 연습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우리 민족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가보농민 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결국 조선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듯이 남코리아의 미일 식민지 상태도 변화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코리아 반도에 전쟁의 참화, 그것도 핵전쟁의 참화가 일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체 코리아 민족이 자칫 조선 말기처럼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의 정신 아래 반외세,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에 맞서서 또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침략전쟁 연습을 반대하는 투쟁. 네. 예, 나아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는 정권을 세워서 자주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가 또한 제기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남코리아의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당의 필요성과 함께 당면에서 파쇼적인 수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의 통 큰 단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속 항쟁, 계속 혁명의 정신과 과정이 제기된다는 측면과, 전체 코리아적인 차원에서는 미일 외세를 비롯한 그 외세와 야합해서 북침을 전제로 하는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벌이는 키르조브 독수리 군사 연습을 반대하는 그런 반전운동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지고 자주통일의 한길로 나아가는 통일운동이 역시 함께 절박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외세와 그 외세들과 야합하고 있는 세력과 맞서서 단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다. 바리꼬민과 가보농민전쟁이 오늘 해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단결, 통일전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쟁과 참화냐, 평화와 통일이냐의 갈림길에선 오늘 새삼 더욱 파리꼬민과 가보농민 전쟁이 준 피해 교훈, 역사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구국운동,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